작곡하는 바람도 쉬어가는 주풍령 구비마다 한마는 사여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며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것은 흘렀구나 주풍령 고개 주풍령 고개